다 똑같은 질투 떠나비 올라와 공기도 달라 So high I don't see you You talking digits Yeah I kill it Mean as bit like a zoo 떠나비 올라와 공기도 달라 So high I don't see you You talking So high